조선에서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여식이 28일 평양의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영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비에서 청년동맹 일꾼들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지난 기간 학과 학습에서 모범을 보였으며 학생 과학연구 소조 활동에서 성과를 이룩한 932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과학탐구상 상장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